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은 글 금현진, 그림 정성화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안데르센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공상을 하며 이겨냈어요. 그리고 공상을 멋진 동화로 만들었지요. 동화 속에서 잘난 척하는 어른들을 비꼬기도 하고 가난하고 못생겼어도 꿈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아름답게 그려냈어요. 전 세계 어린이들이 안데르센의 동화를 읽고 있지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어공주, 미운 아기 오리, 벌거벗은 임금님, 엄지공주. 이 동화들을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난한 구두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나 위대한 동화작가가 된 사람, 바로 안데르센이에요. 안데르센은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들을 써서 세상 어린이들을 울리고 웃겼어요. 이제부터 들려줄게요. 꼭 어린애 같았던 안데르센의 삶과 동화를. 안데르센은 1805년에 덴마크 오덴세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학교에 다니지 못했지만 책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었지요. 아버지는 안데르센이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대요. 그래서 안데르센에게 시도 들려주고 책도 많이 읽어주었어요. 라퐁텐의 우화나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재미난 이야기들이었지요. 그뿐이 아니에요. 인형도 만들어주고 인형국도 꾸며주었답니다. 참 좋은 아버지였지요. 안데르센은 아버지를 닮아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면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 속으로 빨려들었지요. 안데르센의 머릿속은 온통 상상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부지런하고 밝은 분이셨어요. 안데르센에게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왕자와 공주 이야기, 병사와 괴물 이야기들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았어요. 안데르센은 이야기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요. 안데르센은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혼자서 인형 옷을 갈아입히며 인형극을 하고 놀았어요. 아니면 풀밭에 누워 햇빛에 일렁이는 나뭇잎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공상에 빠지곤 했어요. 어느 날 안데르센에게도 친구가 생겼어요. 사라라는 소녀였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수학을 잘하면 귀족의 집에서 소젖자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대. 난 열심히 공부해서 귀족의 집에 취직할 거야. 안데르센은 사라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이 다음에 내가 백작이 되면 내 성에서 일하게 해줄게. 뭐라고? 하하, 너 같은 가난뱅이가 어떻게 백작이 되니? 사실은 말이야, 나는 원래 백작이 집에서 태어났는데 실수로 가난한 집 아이와 뒤바뀐 거야. 천사들이 나한테만 살짝 알려줬어. 뭐라고? 네가 백작 아들이라고? 너 미친 거 아니야? 안데르센은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너만은 내가 꿈꾸는 걸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안데르센은 처음 사귄 친구와 멀어지고 말았어요. 안데르센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인형놀이를 하거나 이웃집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시간을 보냈지요. 안데르센이 가장 좋아한 것은 셰익스피어가 쓴 책들이었어요. 읽고 또 읽어서 외워버릴 정도가 되자 안데르센은 자기도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이야기를 지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 안데르센은 두 남자 주인공이 한 여자를 사랑하다가 결국은 모두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쓴 뒤 아보르와 엘비라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보르와 엘리바를 큰 소리로 읽어내려갔답니다. 아이고, 대단한 시인이 나셨네. 차라리 제목을 횃대와 말린 생선이라고 바꾸는 건 어때? 누군가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보르가 덴마크 말로는 생선을 말리는 횃대와 발음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놀려먹은 거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안데르센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안데르센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얘야, 그 아줌마는 자기 아들이 그런 걸 쓰지 못하니까 샘이 나서 그런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안데르센은 그 후로도 쓰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썼어요. 하루는 부모님이 안데르센을 극장에 데리고 갔어요. 안데르센은 커다란 극장과 많은 사람들, 배우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날부터 극장은 안데르센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나도 무대에 서서 사람들 박수 갈채를 받고 싶어. 정말 멋질 거야. 안데르센은 배우가 되겠다고 결심해버렸어요. 당장 어머니에게 말했지요. 엄마, 저를 코펜하겐으로 보내주세요. 왜? 거기 가서 뭘 할 건데? 유명한 배우가 될 거예요. 배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나 하니? 그러지 말고 재단사가 되렴. 너는 인형 옷을 잘 만드니까 훌륭한 재단사가 될 거야. 아니에요. 힘들어도 꼭 이겨낼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는 안데르센을 점쟁이에게 데리고 갔어요. 점쟁이는 커피 찌꺼기와 카드로 점을 쳐보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당신 아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겠군. 걱정할 필요 없어. 언젠가 이 아이를 위해 온 세상이 불을 밝히게 될 게야.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내 아들, 너를 보낼 수밖에 없겠구나. 아직 어린 소년인 안데르센은 이렇게 해서 더 큰 세상을 향해 떠나게 되었답니다. 안데르센이 14살 때 일이었어요. 코펜하겐에 도착한 안데르센은 먼저 유명한 발레리나의 집을 찾아갔어요. 왕립극장 발레리나에게 인정받으면 배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제일 좋은 옷에 모자까지 갖췄으니 최고의 옷차림이야. 나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줄 거야.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나와서는 안데르센을 훑어보더니 동전을 던져주고 도로 들어가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안데르센은 최고로 차려입었지만 부잣집 하녀의 눈에는 거지 아이로 보였던 거예요. 안데르센은 하녀를 불러세워 자신이 온 까닭을 설명했어요. 하녀는 그제야 안데르센을 발레리나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배우가 되고 싶다고? 그럼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연기해보렴. 네, 저는 신데렐라 역이 제일 자신 있어요. 안데르센은 구두를 벗은 뒤 탬버린 대신 모자를 손에 쥐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연기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안데르센의 연기를 본 발레리나는 깜짝 놀라 급히 하녀를 불렀어요. 정신없이 모자를 흔들며 폴짝거리고 고래고래 대사를 읊어대는 모습이 무척 괴상해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이 아이가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야. 어서 돌려보내. 발레리나의 집에서 쫓겨난 안데르센은 너무나 속이 상해서 길거리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안데르센은 그 뒤로도 무작정 부자들과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배우가 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안데르센을 이상한 아이로만 여겼어요. 배우가 되기엔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더 고생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요? 안데르센은 이제 배우가 되려는 꿈은 포기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긴 싫었어요. 어떻게든 도시에서 유명해지고 싶었지요. 안데르센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꼭 배우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안데르센은 고향에서처럼 책을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작품을 읽어주려고 했죠. 유명한 문학가나 귀부인들을 찾아가서는 다짜고짜 실례합니다만 제 작품을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는 자기가 쓴 원고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고는 엉터리였어요. 학교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법에도 맞지 않는 말투성이었어요. 기다랗고 깡마른 몸집, 몸에 맞지 않아 무릎까지 올라간 바지, 멋을 내느라 빠뜨리지 않고 쓰는 모자, 옷차림도 우스꽝스러운 데다 하는 행동까지 엉뚱했으니 안데르센은 상류층 가정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는 짓이 하나도 특이하니까 사람들이 재밌어하면서 안데르센을 도와주었어요. 안데르센은 자기가 그렇게 웃겨 보인다는 걸 몰랐어요. 사람들이 잘 대해주고 돈도 주니까 다들 자기를 좋아한다고 여겼지요. 어느 날 안데르센은 왕립극장 감독 콜린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쓴 희곡을 연극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자네 작품을 우리 극장에 올리기는 어렵겠네. 도무지 읽기가 힘들어. 문법 틀린 곳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안데르센은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때 콜린이 말했어요. 하지만 자네는 이야기 꾸미는 재주가 있는 것 같네. 자네를 도와주지. 일단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게나.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거야. 콜린은 왕립 장학금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안데르센은 꿈만 같았어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거래. 나는 나를 인정해줬어. 이렇게 해서 안데르센은 슬라겔세라는 마을의 문법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1822년 막 17살의 가을을 맞은 안데르센에게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문법학교에 갔지만 안데르센은 공부가 싫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교실에는 자기보다 5살쯤 어린 친구들 뿐이었어요. 게다가 교장 선생님은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교장 선생님은 대놓고 안데르센을 비웃거나 무시하곤 했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군. 말도 안 되는 글을 쓰는 건 네 마음이지만 아무도 읽어주지 않을걸. 결국에는 폐휴지로 팔리겠지. 철자나 틀리지 말란 말이야. 왜 여자애처럼 짜는 거야? 울지 마! 넌 어린애가 아니야! 안데르센은 누구보다도 칭찬받기를 좋아했는데 교장 선생님은 칭찬보다는 꾸짖는 게 공부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사는 건 너무 괴로워. 언제쯤 이 공부가 끝날까? 안데르센은 콜린에게 편지를 썼어요. 정말 못 견디겠어요. 교장 선생님은 나만 미워해요.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하지만 콜린은 안데르센이 엄살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지 않았어요. 안데르센은 할 수 없이 꾹 참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콜린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안데르센은 5년 동안이나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학교를 그만둘 무렵에는 공부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안데르센은 교장 선생님처럼 머릿속에 지식만 잔뜩 있고 감정은 메말라 있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많은 책을 읽은 덕에 안데르센은 글쓰기에 자신이 생겼어요.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고 이야기 꾸미는 걸 좋아한 데다 그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글로 쓰는 것까지 잘하게 된 거예요. 안데르센은 몇 권의 책을 냈어요. 홀름 운하에서 아마크 동쪽 끝까지 가는 도보 여행기라는 책은 나오자마자 전부 팔렸대요. 즉흥 시인이라는 책도 인기를 끌었어요. 안토니오라는 가난한 집 아이가 가수로 성공할 때까지의 이야기예요. 안데르센은 자기가 겪은 일을 떠올리면서 안토니오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어른으로 커가는 모습을 그려놓았어요.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의 생각과 느낌을 자세히 그린 책은 드물었어요. 참 독특한 이야기야. 재미있는 걸? 안데르센은 많은 사람들에게 글솜씨를 인정받았어요. 초대받기 시작했지요. 안데르센의 바람대로 유명한 작가가 된 거예요. 안데르센은 금세 우쭐해졌어요. 하, 이제 아무도 날 비웃지 않아.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어. 안데르센은 자기가 성공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비평가들은 안데르센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무 유치해. 어린아이 공상 같은 이야기를 작품이라고 쓰다니. 안데르센은 여전히 맞춤법을 틀리는군. 역시 못 배운 티가. 어떤 사람들은 안데르센이 자기 작품을 읽어주고 다니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다고 흉보았어요. 안데르센은 그게 왜 이상하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비평가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왕의 무도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거기 가서 뭘 하려고요? 당신은 그런데 드나들 이유가 없을 텐데요? 안데르센은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 자리라면 늘 초대를 받는걸요? 게다가 대학생도 참석하는 자리인데 제가 왜 못 간다는 겁니까? 안데르센이 한 대학생의 이름을 대자 그 사람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는 의회 의원의 아들이잖소. 당신과는 달라요. 안데르센은 자기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했어요. 예, 맞아요. 내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죠.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안데르센은 마음이 아팠어요. 이 사람들은 잘 대해주지만 속으로는 나를 깔보고 있어. 똑같이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한 건 나만의 착각이었나 봐. 안데르센은 어른들을 위해서는 글을 쓰기가 싫어졌어요. 유치하다는 비난도 듣기 싫었지요. 아이들은 내 이야기를 좋아할 거야. 그래,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써야겠어. 그러면서 젠체하는 어른들을 마음껏 비웃어줘야지. 안데르센은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좋아할까 생각해 보았어요. 힘없는 병사가 마녀를 무찌르는 이야기를 써야지. 아이들은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니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써야겠어. 30살 되던 1835년, 안데르센은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들이라는 책을 냈답니다. 이 책이 나오자 비평가들과 점잖은 어른들 사이에서는 야단이 났어요. 아니, 아이들에게 이런 황당하고 유치한 이야기를 들려줘서 뭘 어쩌자는 거지? 이건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놓은 거잖아. 교양없게 말이야. 안데르센은 확실히 글쓰기 기본을 모르는군. 아이들이 안데르센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건 당연했어요. 그때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라는 게 별로 없을 때였거든요. 아이들이 읽는 책은 가르침을 주려고 쓴 책이나 전에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를 글로 옮겨놓은 것이 고작이었어요. 가르침을 주려고 쓴 책들은 재미가 없었어요. 말 안 듣는 아이가 혼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어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타이르는 책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옛날 이야기는 재미있었지만 대부분 결말이 비슷했어요.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혼이 난다는 식이었지요. 안데르센의 동화는 달랐어요. 무엇보다 재미있었어요. 결말이 뻔하지 않고 주인공이 죽기도 하고 슬프게 끝나기도 했어요. 게다가 안데르센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썼어요. 어른들이 어려운 이야기를 나눌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아이들끼리 뛰놀 때 쓰는 말이었지요. 아이들은 마차에 탔다. 그리고 마차는 길을 떠났다. 라고 쓰지 않고 아이들이 마차에 올라탔어요. 안녕 아빠, 안녕 엄마, 철썩 하며 채찍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마차가 움직였어요. 이랴, 가자! 라고 썼어요. 아이들은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듯이 머릿속에 생생히 그릴 수 있었어요. 이야기에 빠져들었지요. 안데르센은 자기 이야기를 좋아해주는 아이들이 고마웠어요.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는 비평가들과 어른들한테는 넌더리가 났어요. 이 사람들을 꼬집어줘야겠다고 마음먹고 동화를 썼지요. 벌거벗은 임금님은 재미있고도 속이 시원해지는 동화예요. 이야기 속 벌거벗은 임금님. 어느 사기꾼들이 멋쟁이 임금님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감을 짤 수 있어요. 임금님은 돈을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옷감을 짜달라고 했어요. 사기꾼들은 며칠씩 옷감을 짜는 신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일까요? 임금님 눈에 옷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럴 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내가 어리석단 말인가? 임금님은 옷감이 보이는 척했어요. 내가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멋진 옷감이군. 임금님은 이 옷감으로 만들었다는 옷을 입고 길에서 행진을 했어요. 신하들도 길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모두들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랬다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어느 꼬마가 소리쳤어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말했어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하지만 임금님과 신하들은 끝까지 행진을 계속했답니다. 안데르센은 슬픈 이야기도 많이 썼어요. 자기가 겪은 슬픈 일들을 상상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냈지요. 인어공주가 그런 이야기예요. 안데르센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어요. 사랑에 빠진 적은 있지만 번번이 짝사랑이었대요. 인어의 몸으로 인간을 사랑한 슬픈 인어공주는 짝사랑으로 마음 아파하던 안데르센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이야기 속 인어공주. 인어공주는 이웃나라 공주를 본 순간 그 공주님이 왕자님을 구하던 날 바닷가에 왔던 아가씨라는 걸 알았어요. 왕자님은 기쁨에 들떠 인어공주에게 말했어요. 아, 함께 기뻐해줘. 내가 찾던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어. 인어공주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다음 날이면 인어공주는 물거품으로 변하고 말 테니까요. 결혼식이 있던 날 인어공주가 배 갑판에 쓸쓸히 서 있는데 언니들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마녀에게 우리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이 칼을 받았어. 이 칼을 왕자님 심장에 꽂아. 그 피로 네 발을 적시면 넌 다시 인어가 될 수 있어. 인어공주는 칼을 쥐고 왕자님 방에 들어갔지만 차마 뛸 수가 없었어요. 인어공주는 칼을 바다에 던지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몸이 녹으면서 물거품이 되는 걸 느꼈어요. 인어공주는 안개처럼 하늘로 날아올라 바다 위를 날고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다가갔어요. 여기가 어디죠? 여긴 바람 아가씨의 왕국이에요. 당신은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바람이 되었답니다. 우리와 함께 바다의 산들바람과 봄의 꽃향기를 불어넣으면 300년 뒤 영혼을 갖게 될 거예요. 인어공주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안데르센은 힘들 때마다 공상하는 즐거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래서일까요? 안데르센의 동화에는 환상으로 슬픔을 이겨내는 이야기가 많아요. 성냥팔이 소녀에서는 소녀가 성냥을 켤 때마다 아름다운 환상이 나타나지요. 환상을 보는 순간에는 소녀가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안데르센이 공상에 빠져있을 때만큼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시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잊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야기 속 성냥팔이 소녀. 몹시 추운 날이었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성냥을 파는 작은 여자아이는 맨발이 꽁꽁 얼었어요. 큰일이야. 하루 종일 성냥은 하나도 못 팔았어. 창문 너머로 부잣집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였어요. 푸짐한 음식들도 보였지요. 여자아이는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하나도 팔지 못하고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때릴 거야. 성냥 한개비만 켜면 손이 따뜻해질 텐데. 아이는 성냥 한개비를 뽑았어요. 성냥은 불꽃을 내며 타올랐어요. 여자아이는 마치 커다란 난로 앞에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난로는 금방 사라져버렸어요. 아이는 두 번째 성냥을 벽에 그었어요. 그랬더니 맛있는 음식이 잔뜩 차려진 식탁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성냥불이 꺼지자 음식들도 사라져버렸지요. 아이는 성냥을 또 하나 그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크고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였어요. 아이가 만지려고 손을 내밀자 성냥불이 꺼지면서 트리도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트리의 촛불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별이 되었어요. 그 별 중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어요. 아, 지금 누가 죽는구나.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별똥별이 떨어지면 누가 죽는 거라고. 아이는 다시 성냥을 그었어요. 그러자 주위가 환해지면서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처럼 아이에게 다정하게 웃고 계셨어요. 할머니, 절 데리고 가주세요. 성냥불이 꺼지면 사라지실 거예요? 가지 마세요, 할머니. 아이는 재빨리 남은 성냥을 다 켰어요. 할머니를 붙잡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높이 올라갔어요. 추위도 배고픔도 없는 하늘나라로 말이지요. 안데르센은 계속 동화를 써냈어요. 크리스마스 무렵마다 동화를 묶어 책으로 펴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작가라고도 불렸어요.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면 안데르센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안데르센 아저씨,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재미난 동화 선물 주실 거죠? 저는 아저씨 동화를 읽을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신이 나요. 안데르센은 어느새 어린이들의 스타가 되었어요. 안데르센이 나타나는 곳이면 아이들이 몰려와 재미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곤 했어요. 안데르센은 동화를 쓰면서 비로소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안데르센은 칭찬받는 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 좋아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갑자기 불행해질 만큼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어린이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안데르센은 가슴이 벅찼어요. 늘 체면을 차려야 하는 어른들 사이에서 어린애처럼 꾸밈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안데르센의 모습은 웃음거리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천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화들을 쓸 수 있었어요. 안데르센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예전엔 모두가 날 비웃고 놀렸지. 하지만 지금 난 유명한 작가가 됐어. 난 사실은 백조였는데 사람들이 몰라줬던 거야. 안데르센은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나 봐요. 너도 아름다운 백조일지 몰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슬퍼하지 마. 미운 아기 오리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답니다. 이야기 속 미운 아기 오리. 쟤는 왜 저렇게 못생겼지? 하하하, 정말 못생겼다. 막내 아기 오리는 너무 크고 못생겨서 늘 놀림을 받았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한참을 가니 농장이 나타났어요. 닭들과 고양이와 개가 나타나서 미운 아기 오리를 빙 둘러쌌어요. 닭이 말했어요. 너 알 낳을 수 있니? 아니요. 그럼 꺼져버려.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갈대숲 옆 연못에서 혼자 헤엄을 쳤어요. 연못에는 얼음이 얼기 시작했어요. 아기 오리는 연못이 얼지 않도록 열심히 헤엄을 쳤어요. 하지만 연못은 꽁꽁 얼어붙어 버렸답니다. 지나가던 농부 아저씨가 미운 아기 오리를 발견했어요. 가엾게 혼자 남았구나. 농부 아저씨는 미운 아기 오리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집에는 심술 궂은 고양이가 있었어요. 넌 닭이니 칠면조니? 왜 그렇게 못생겼니? 고양이는 자꾸만 미운 아기 오리를 괴롭혔어요. 어느덧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농부 아저씨네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연못으로 갔어요. 연못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새들이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저 새들은 누굴까? 내가 가까이 가면 화를 내겠지? 미운 아기 오리는 슬퍼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연못 속에는 못생긴 아기 오리 대신 아름다운 새의 모습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연못가에 있던 한 아이가 외쳤어요. 야, 처음 보는 백조다. 가장 아름다워. 미운 아기 오리는 사실은 아름다운 백조였던 거예요. 아, 내가 아름다운 백조라니 정말 행복해. 미운 아기 오리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백조들과 함께 놀았답니다. 1867년, 62살이 된 어느 날, 안데르센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당신을 오덴세의 명예시민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부디 고향에 오셔서 당신을 위한 축제에 참가해 주십시오. 축제가 열리던 날, 점쟁이의 예언처럼 오덴세는 안데르센을 위해 온통 불을 밝혔어요. 오덴세뿐 아니라 덴마크 전체가 안데르센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어요. 전국에서 편지와 전보가 쏟아졌죠. 인사를 하려고 연단에 오른 안데르센의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떨렸어요. 14살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동화작가로 성공하기까지 지난 날들이 머릿속에 하나둘 스쳐 지나갔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치 동화 속의 놀라운 이야기들처럼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기쁨과 괴로움을 아름다운 동화로 그려냈고 동화 속 주인공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꿈을 쫓았던 안데르센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말일지도 몰라요. 안데르센의 두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살에 첫 번째 동화집을 낸 이후 안데르센은 쉬지 않고 동화를 썼어요.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말이에요. 모두 130편이 넘는 동화를 썼지요. 나이가 들면서 안데르센은 병들고 몸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점점 더 어린애 같아졌어요. 공상과 실제로 있었던 일을 구분 못하는 날도 있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 어쩔 줄 모르는 날도 있었지요. 잠을 잘 때면 머리맡에 죽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라고 써두었대요. 혹시라도 누군가 자기를 산 채로 땅에 묻을까 봐 두려워서라나요? 안데르센은 정말로 고요히 잠든 채 세상을 떠났어요. 1875년, 70살 때였어요. 안데르센이 동화를 쓴 이후 많은 사람들이 동화를 썼어요. 하지만 안데르센 동화만큼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도 드물 거예요. 안데르센의 동화에는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와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안데르센은 자기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잊을까 봐 걱정했다지만 지금까지도 안데르센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우리가 안데르센 동화를 읽는 모습을 보면 안데르센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내 동화를 읽고 마음에 들면 편지를 보내줘. 하늘나라에서도 볼 수 있게. 칭찬은 언제 들어도 기분 좋거든.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